이유 없이 또 눈물이 나면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요? 눈 뜨는 아침도 잠드는 밤에도 가슴이 속에 눈물이 그 한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랑을 모르는 한 사람 네가 보고 싶다 속에